이제 먼 길을 떠나는 나의 기도는 저 푸른 들의 사랑을 저 푸른 들의 평화를 보여주소서. 저 높은 산이 바다이던 날과 저 돌밭이 꽃밭이던 날을 오 주여 이제 보여주소서. 이제 먼 길을 떠나는 나의 기도는 저 푸른 들의 사랑을 저 푸른 들의 평화를 보여주소서. 저 높은 산이 바다이던 날과 저 돌밭이 꽃밭이던 날을 오 주여 이제 보여주소서. 오 주여 이제 보여주소서.